차가운 바람 속에 이미 내가 서 있어. 날 원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. 내가 아픈 만큼 너무 늦었으니까. 밤마다 흘러나온 슬픈 노래에 한동안 수시에 사랑을 구걸해. 밤마다 괴로움과 외로움과 싫음에 이제는 지겨워 나 너를 잊을래. 다른 사람이 보여 이제 내가 보여 너만 보여서 보이지 않아. 조금씩 잊어가나봐. 힘든 이별도 이제 끝나가나봐. 널 비추던 등불이 희미해져가. 널도 치아를 꽉 잡던 널 향한 미련의 끝을 이제야 떠나보내네. 내 가슴 속에 남겨둔 채 이제 웃을래. 다른 사람이 보여 이제 내가 보여 너만 보여서 보이지 않아. 너를 잊을래.